네팔 신문 저우르자가 최근 우리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하여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조선이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의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을 짚으셔버리는 위대한 장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서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 야망에 통구멍을 낸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은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갈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진보적인 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그런 강조했습니다.